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이런 아홉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홉 번째 이런 아홉 번째요. 79번째. 그래, 횟수로 이제 거의 3년 차로 들어갈 것 같아. 횟수로? 횟수로 보면 이제 며칠만 있으면 그 3년 차죠. 우리가 2013년 봄부터 했잖아요. 52주 52회가 1년이니까 우리가 횟수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만 1년 2년 2년이네요. 그렇죠. 50회 네. 특집 우리가 5월인가 했잖아요. 오, 횟수로 3년. 박구정동에서 대성황리에.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또 100회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를 비롯해요. 수많은 네. 풀뿌리 팟캐스트가 지금 대위기 상황이야. 대위기지 대위기. 왜? 아니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서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야 돼.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블로그라는 데가 있어요. 네. 아이블로그나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알거든. 아이블로그가 첫 번째 망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아이블로그 망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가 카카오가 뜨겠어. 카카오가. 카카오가 뜰지 몰라. 왜냐면 아이블로그에서 이 모든 서버를 다 무료로 해줬어요. 이해가 안 가. 뭘 먹고 사나. 근데 한 서너 달, 한 두 달 됐나? 갑자기 아이블로그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가 앞에 붙었어요. 광고도 별게 무슨 광고도 아니 별거 아닌 게 광고 붙었어. 그래서 저거 갖고 먹고 사나 했더니 오늘 갑자기 떴는데 12월 23일까지만 이 서비스라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접신대. 그래갖고 우리가 다른 서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같이 헐벗고 개미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우리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 그건 나중에 또 공개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좀 되게 위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거야 뭐 별거 아니지만 용량상 근데 우리가 하는 또 인기리에 보고 있는 두 남자 쇼가 그거는 이제 일단 두 남자 쇼가 어디로 가나 그게 문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아 그래요? 네네. 아니 영상 같은 경우 유튜브로 가면 되는데. 아 두 남자 쇼잖아요. 네. 난 모르지. 이 사람이 저렇게 꼭 도망가네. 그러니까. 딱한 명만 잘 되면 돼. 네. 아 이런 아홉 번째 시간인데 참 그 소개부터 해야죠. 마이클 리 2학년입니다. 어 왜 리가 됐어 또? 아 리 이제 요즘에 다시 리가 됐어. 어 리가 됐어. 돈 주는 사람이 없어. 저거가 됐나요? 뭐 조상탕 찾기 운동 뭐 이런 거 하시나? 왜 마이클 리가 됐어 다시? 아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따자하오 강준혁입니다. 아, 따자하오. 따자하오. 따자하오. 한 번씩 배우고 있어. 따자하오. 배우고 있으면 한 번씩 배우고. 따자가 모든 사람 여러분. 하오 그냥 하오 하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How are you, everybody네. 따자하오. 아, everybody. How are you? Good morning 이런 거네. 그럼 그렇고요. 그런 토요일 그 공개 방송, 공개 강의, 성황리에 또 예, 성황리에 했습니다. 성황리에 잘 진행을 했고. 어, 몇십 년에 왔어요.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제가 미리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 한 시간 하고 난 다음에 3시간 동안 중국 주식을 그 우리나라 HTS 말고 중국 HTS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료 강의를 했었거든요. 오,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유료 강의를 했어? 예.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문 닫아놓고 돈 안 내면 못 나가게 이런 거 아니야? 못 나가게 그렇게 그렇게 했죠. 문장 진짜로? 아 그래서 돈 낸 사람이 몇 명이야? 그게 궁금하지. 돈 낸 사람 한 5명 정도 됐는데. 그럼 얼마씩네? 얼마? 99,000원? 3시간에? 너무 싸다. 그럼 55만원. 55만원 된 게 내가 그럼 얼마 받아 자기야? 소중히 얼마 들었어? 55만원 내면. 절반이죠. 절반인데 오늘 집에 이제, 그냥 갈 수 없네. 제가 이제 그날 원래는 그냥 수박크 탈키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섯 분이 굉장히 열혈과가 진지하게 이렇게 진지 모드야 하시길래 제가 드디어 그걸 까버린 거죠. 중국 사이트를 중국 사이트 까고 중국에서 장기 실적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분석하는 것까지 다 까버린 거죠. 너무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구나. 그래서 그 다섯 분은 아마 이제 혼자서도 그 다섯 분은 증권사 어느 직원보다도 더 이제 중국에 대해서 통달을 아마 하셔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도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 저번처럼 그런 교육은 안 할 거예요. 아, 돈 받는 교육은 안 하고? 아, 돈 받는 교육은 할 건데 다 가르쳐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괜히 흥분해갖고 했구만. 아니 뭔가를 막 주고 싶은 거야. 너무 감동해서. 저는 원래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그걸 그렇게 하라 그래서 뭐를? 그러니까 유료 강의를 뒤에 그냥 갑자기 붙이라고. 아 계획도 없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골 때린 동네네 이거. 이거 붙이는 거 그럼 한 33만 원 받지 그랬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냥 한 시간에 99,000원 내가 그냥 또. 강의만 해주고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섯 분이 눈이 중국 이런 아, 눈이. 아, 그분들 중국 말 좀 하시는 분이야? 중국어를 전혀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그 아예 그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것만 기억하세요. 뭐 이러면서 사이트 보는 법. 그러니까 중국어를 모르면 사이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클릭을 하면 대충은 이제 알게 되니까 그 클릭해야 되는 위치 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그날 막 사진 무조건 사진 찍으라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안 하고 사진 찍으라고. 사진 찍어야지 집에 가서 알 수가 있어. 알고 보면 또 직원 증권사 직원 아니야? 아. 증권사 직원들한테는 50만씩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특히 우리 팟캐스트 듣고 오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되셔가지고.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은 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재결. 아니 팟캐스트 내고 돈까지 받고 우리 허가도 안 받고 후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후기를 이분들이 후기를 안 올려. 대박이네 대박.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1년 반 동안 팟캐스트에서 돈 번 사람 처음 나타났네. 그러니까. 아, 두 분보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 거예요. 아, 그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중국 하면 우리 후광통센터 강준혁 대표 아닙니까? 솔직히 팟캐스트의 모니타이제이션을 최초로 한 사람이네, 이분이. 그렇죠. 어떻게 됐건 두 분이 오셔서 그런 두 분이 오셔서 네. 두 분이 99,000원까지 냈다는 거 아니야? 우리 팟캐스트에서 1년 말 동안 해갖고야 성금 모은 것보다 더 많다야. 성금은 2만 얼마인가 누가 내신 거 있는데 네. 아 참 이거 옛다 먹어라 하고 옛다 먹어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 하여튼 대박이다 대박이야. 그럼 그렇고요. 오늘 좀 녹음하는 날짜 확인해드립니다. 네. 12월 16일 네. 거의 뭐 동초가 끝나니까 오늘도 많이 떨어진 날인데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성훈 대표 시장이 왜 이 모양이야? 제가 안 그랬습니다. 얘기 좀 해봐요. 시장에 대해서 분석. 내용 날카로운 분석. 시장은 일단은 그 소버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뭔 잘라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도 블룸버그에서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 디폴트 가능성 97%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 근데 이 얘기가 언제도 나왔냐면. 네. 10월 달 말에도 베네수엘라 네. 디폴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오늘 장중에 그 위원님께서 깠던 그 이머징 마켓 그 볼러빌러티 인덱스 그 공포지수 그 공포지수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0월 달에 베네수엘라 디폴트하고 아르헨티나 디폴트가 있으면서 그때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사실은 별 상관없고 그때 당시에 베네수엘라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 모라토리엄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공포지수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모라토리엄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엮어지면서 유가 급락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게인 1998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뭐 이러면서 뭐 워낙 달러 강세 가고 다른 네네. 나라 이제 통화들 이제 약세 가고 원자재 가격 폭락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재정 상황 안 좋았던 원자재 국가들 네네. 이런 국가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면서 그때 막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우리도 그때 당시에 이제 IMF가 오고 아 그렇죠. 1998년에 대한 기억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 아,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실체를 보게 되면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겠고 러시아가 오늘 새벽에 650BP죠. 네, 6.5% 포인트. 그 10.5%에 있던 그 10.5%포인트에 있던 그 금리를 17%로 네. 올렸잖아요. 푸틴 형님 화끈해. 화끈해. 그러니까 그만큼 빵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아직까지는 미국의 아직 캐지 망쳤던 놈 아니야 그. 예, 유가 유가에 대한 쪽을 완전히 그 대응할 여력이 아직까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대응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한 쪽은 조금 더 네. 금리를 왜 올린 거예요? 자꾸 자본이 유출이 나오니까 17%로 확 올려버렸죠. 그거하고 유가가 뭔 상관이래? 아주 기본이 약하네. 빨리 다시 이성원 대표가 좀 잘 좀 성립 좀 해줘. 지금 어떤 거야? 왜 올렸냐고 그러잖아. 아, 왜 그 자본 유출 나오니까 지금 달러로 갖고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돈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야, 내가 금리 더 줄게. 있어. 근데 10%에서 17%로 준대. 야, 루브라 약세된 거? 내 커버해 줄게 하고서 완전히 이렇게 더 해준 거잖아요. 98년도에 러시아 금리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100%. 100%. 그래, 그걸로 러시아 네. 경제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유가가 계속 네. 저유가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른 데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예전에 독일하고 프랑스 GDP가 괜찮게 나오는 게 차라리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유럽의 어떤 양적 완화라든지 뭐 이런 공조 자체가 별로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쪽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유가 급락은 사실은 유가 급락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예전에 3저 호황 이거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네. 유가 싸고 네. 원화 약세 뭐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세계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중국 경기도 우리나라 첫 번째 수출국이 네.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네. 빠진 거는 그냥 수급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단지 한국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한국 시장을 살 한국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는 더 매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네네. 이런 데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앞으로도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 유가가 내려가는 거가 네. 우리나라나 크게 봐서 우리나라나 크게 보고 중국에 우리나라나 중국은 대부분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사실상 보면. 근데 그것만 보면 유가 하나만 보면 이제 경상수지에 더 흑자 요인이 생기는 거고요. 더 흑자 요인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이제 좋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은 유가 인하가 일정 수준 소비에 바로 진작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축도 기본적으로 좀 미국은 아시는 계시겠죠. 유가는 지금 2000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저축률이 올라가는 나라예요. 네. 우리나라는 저축률이 땅에 떨어지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조금만 돈이 더 생기면 소비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번에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면 유가 하락 요인하는데 알게 모르게 중국에서 물건이 나오잖아요. 운송비도 싸지고 그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송비도 싸지고 사람들이 기름값이 싸지니까 IT 제품을 사는데 그래서 조금 더 비싼 거 사는 거죠. 아유 돈이 없으면 6 사든 거를 6 플러스 사고 6 플러스에서도 16기가 살 걸 64기가 128기가로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휘발유 가격 인하가 이렇게 그 유가 인하만큼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절대 규모의 그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삶의 여력이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지 않는 한 소비가 늘어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뭐야? 그 대통령이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 그래서 한국 줄리 빠졌잖아. 뭐지 이 사람 갑자기 카톡하다가 사람 술 처먹었나 지금 술 처먹고 지금 갑자기 행패 부리고 있어. 아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건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반영이 덜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가계 대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어 갖고 이제는 올 여름까지 올 8월 9월까지만 하더라도 가계 부채 걱정 없다는 얘기가 정부 네. 당국의 대부분의 시각이었는데 지금 한국은행부터 술 쳤을 정도 나고요. 지난번에 이성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게 감히 나라의 관변 연구기관에서도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보통 국책기관에서는 이게 용돈 받아 쓰는 입장이라 돈 받아 쓰는 입장이라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 깜짝 놀랐어. 이거는 그 초이노믹스의 레인덕이거든. 네. 그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에 대해서 반론이 별로 없어. 네. 그래서 그만큼이 없어. 지금 소비가 진작이 잘 안 돼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안다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야. 그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부채 임계점에 와 있다. 아 그러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부채가 더 늘어나도 소비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키는 그렇죠. 그런 임계점에 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 국책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초이노믹스 쪽에서는 그쪽 그 최경환 부총리 쪽에서는 말이 없대? 초이노믹스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있죠. 하고 있죠. 하고 있죠. 하도 조용해서. 하도 조용할 뿐이지 하고는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초이노믹스는 아파트 값이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지금요. 네. 그리고 다들 보면 주위에 보면 매물이 없,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짜증 나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가 인하가 그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조금은 기름값 내려서 좋지만 그 갖고 내가 예를 들어 핸드폰을 산다 이게 아니거든. 자동차를 산다 이게 아니거든 개념이. 그러니까 약간 피부에 와닿지 않죠. 늘 그렇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갔는데 공허한 소리거든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감이 좀 있죠. 그리고 계좌 조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 그런 거죠.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런 경기 상황이랑 우리 상황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또 답답하죠. 그런데 오히려 유가가 더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나라별로 이렇게 좀 어려운 나라가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머징 국가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난번에 방송할 때 농담사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늘 그렇잖아요. 이 대표. 네. 제가 말하는 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잖아요. 네. 주워 들은 거는 제가 미국 방송 보고 다 주워 들은 거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 사람 얘기하는 거 주워 들은 건 거의 없거든요. 알고 보면 형님은 그 형님도 이동국이네. 전 따먹죠. 어, 그렇죠. 이동국이네요. 근데 약간 내가 이성 대표 하나 앞서는 거는 자기는 이성 대표는 글로벌 이동국이네. 그렇죠, 그렇죠. 글로벌 이성 대표는 내 우리가 말한 한국 사람 말을 따먹는데 어. 나는 약간 영어를 알아. 나는 국가 대표. 형님은 글로벌 대표야. 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근데 보면 나이지라 내가 주가를 볼 일이 어디 있어. 근데 나이지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이지라는 MSCI가 아니라 딴 거를 보더라. 뭐 이거까지 네. GN인가 뭐 이상한 거 찾잖아. 네. GN인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찾는 건데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멀쩡한 나라예요. 아까 그 강진혁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없어. 근데 지금 글로벌 투자가의 시각에 보면 엄청 자주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이머징 마켓 위기가. 그래서 아까 그 어게인 1998이 그냥 괜히 말한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게인 1998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감이 없어. 왜? 남의 나라 얘기야. 여태까지 남의 나라에 와서 두 달 동안. 왜냐하면 유가 내리면 우린 좋았고, 네? 그리고 엔화는 막 약세되는데 우리나라도 수출 우리나라 값이 그냥 같이 만들어줬어. 네. 원화를 약하게 만들어줬거든 지금 정부 당국에서 네.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갔어. 그래서 별로 나쁜 게 없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계점이 나타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한 주간에 25억 달러가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주식형 사랑 채권에 돈이 확 빠진 거거든.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조금씩 빠지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리밸런싱으로 한국이랑 중국 주식을 사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선택이지만 그게 아니라 훅 빠지면 정신없는 거거든. 유동성이 좋은 대한민국 이건 대한민국 중국이면 중국 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기 국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런 나라가 문제가 되면 거기 엮여 있는 전 세계가 좀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좀 억누르는 우리가 좀 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예전에 97년, 98년 위기 때 우리나라 느꼈잖아요. 피부로. 네. 막 좀 무너지고 부도나고 막 널려놨는데 우린 지금 아니지만 그런 이머징 국가 우리 안 가봐서 그렇지만 그럼 우리가 뭘 알게 모르게 그런 수많은 회사들이 무너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 그냥 봐봐. 금리를 10에서 17%를 넣고 며칠 만에 5에서 17%로 간 거거든 지금. 대출 받은 놈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잖아요. 머리 졸라 아픈 거거든. 브라질에서 사업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봐.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 부동산 업자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갑자기 졸라 올라봐. 그잖아. 전 세계는 누구나 채권자보다는 채무자가 많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채무자들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를 못 느낄 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저 그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지난 1997년 98년 때 예를 들어서 졸라 그 금융위기 있을 때 감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죽을 맛인데 걔네들은 감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 물론 이머징 마켓 전체에 있다는 것이 답답한데 그래서 늘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간혹 우리 MSCI 선진국의 팬이 못 되면 그거 별로 좋지도 않아요. 소용도 없어요. 이런 애들이 이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선진국보다는 항상 이머징 마켓 변동성 크기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선진국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 그러면 이런 꼴이 안 당하는데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1900을 왔을 때는 딴 것도 있겠지만 그 효과가 크다고 알려졌냐. 근데 이런 얘기 해봤자 소수견이잖아. 그죠? 저 방송에서 한국경제에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네. 그냥 뭐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삼성전자 어쩌고 그러는데 외국인이 그런 건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 근데 저는 분명해요.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한국이 문제가 있는 것도 뭐 1%는 있겠지만 99%는 남의 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게 크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는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죄송한 얘기지만 1년 한 두 달 동안 한 달 동안 매번 그 얘기했죠. 두 가지가 대한민국을 다 했어. 그 시방시가 십상시? 어, 십상시랑 지금 대한항공 두 개가 뉴스를 다 휩쓸었어. 두 개 외에는 뉴스가 없어. 근데 지금 미국이나 해외 뉴스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 큰 사건이다. 우리가 다만 우리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룰 여력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관심이 크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네.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뭐 경기도 불안할 수도 있고요. 네. 유동성 자체가 지금 좀 마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중국 얘기했는 거는 네. 중국이 이게 시장 개방을 했는 게 삼성 SDS가 우리나라에 IPO 있는 거 똑같은 네.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맞아 맞아. 돈 자체가 수급이 그쪽으로 아, 표현 좋다.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일본이 양적 완화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얘들 양적 완화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네. 유동성 자체가 일정 부분은 지금 미국 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 일단 있다면 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데서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시장이 올라도 시장이 오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일본은 좀 양적 완화하기 이제 빡시죠. 그렇죠. 거기다가 유로는 지금 아직 입도 못 맞추고 사랑하나? 입도 못 맞추고 있는 상태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자체가 말라버리면 시장은 못 가죠 어차피 어차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보다 주식이 많으면 네. 돈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돈 주식이 돈보다 많으면 주가는 빠진다 뭐 그런 얘기 맞죠? 뭘 어설프지만 들은 것 같아. 양들 코스라 딱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유동성 지금 부분에서는 그냥 실적 보고 투자를 네. 하기가 좀 뭐라고 할까요? 빡친 시장이 아닌가.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유성대 아까 말하려던가 다 못한 거 있잖아 아까. 아니 뭐 일단 소버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소버린 리스크가 도대체 좀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국가 리스크. 왜요? 그러니까 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후가고 이러는 거. 야 나 니네 돈 빌려준 거 못 갚어. 이거 아니에요. 배째 이거 아니에요. 배째. 배째라. 배째. 디폴트하고 모라토리엄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은 이제 집을 유예. 내가 줄 돈이 있는데 지금 못 주겠으니 나중에 줄게. 이게 이제 집을 유예 모라토리엄이고 디폴트는 배째 하고 이렇게 아예 째버리는 거죠 배를. 그래서 못 줘 이러는 거니까 그 두 개는 좀 다른데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집을 유예를 선언할 가능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머징 마켓 매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돌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Fed FOMC 회의 뭐 내일 있을 FOMC 회의가 뭐 그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FOMC에서 얘기한다고 유가가 급등하나? 그거 아니거든.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을 돌려줄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 어떤 그 반전에 대한 포인트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하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을 흘러내리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이없는 그런 이벤트들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반전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 위한 그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유럽 그 지금 미국에서 뭐 그 이번에도 그 뭐죠? 맨날 연말 되면 나오는 거 있잖아. 셧다운. 그게 또 반전 모멘텀이 될 거다. 그게 뭐 합의된 게. 근데 반 모멘텀이 되기는 개뿔. 아무 시장에서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된다라면은 유로존의 국채 매입 정도? 그게 될 텐데 그건 내년 1월이거든요. 그럼 내년 1월이면 내년 1월까지 질질질 끌어내려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 이게 좀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소버린 리스크 이런 얘기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큰 아까 이제 미국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동안 한 2년 동안에요. 한 2, 3년 동안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어찌됐건 미국 주도로 해서 돈의 네. 힘이 됐건 어찌됐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건 네. 어떻게 됐건 간에 네. 양적 완화를 해온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돈이 풀었는데 그 돈이 풀어는 영장오라가 끝났단 말이야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금리를 올리느냐 이 그런 위기에 와 큰 변혁의 시기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는 이제 빨리 올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나라가 많은데 그나마 지금 이런 유로 이런나 오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유가 그 금리나 인상이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거 뭐 다행스러울 텐데 문제는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페드가 한 거를 그 몫을 바로 얘기한 20에서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일본이나 중국의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는 그거는 힘이 버겁다는 얘기죠. 미국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그 경제 규모는 이제 뭐 글로벌 투에서 중국이 따라간다 하지만 돈의 힘에 돈의 자랑으로 돈의 그런 권력적인 힘에서는 아직 월가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그런 상황이다. 역부족일 수가 있다 시장에 다 같이 가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힘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뭔가 스트롱 US 달러. 네, 근데 그것이 스트롱의 속도의 차이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다. 그러면 네. 스트롱 US 달러가 계속 되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 못 간다는 얘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늘 그러지만 이제 예외가 될 수도 있고 다 무조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경상수지가 나빠지지 않은 나라가 별로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갑자기 세상이 그 꼬꾸라지 않으면 어제도 얘기를 내가 하다가 말았는데 원화가 약세로 간다고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 아니라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도 외국인들 산다니까. 아 그렇죠. 강세로 가도 팔두만.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게 US 달러가 이제 강으로 가면은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은 환차 손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 계속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화가 약세로 가도 이게 뭐 하늘을 뚫고 약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약세로 가면 거기 안에서 또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들 산다니까. 계속 지금 시장에서 한국적인 TV도 그렇고 답답한 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엔저가 그 원화가 약세로 가는 시기는 주식 계속 빠졌나?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어제 내가 방송에서 11월 달 얘기를 했는 것도 11월 달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샀거든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거의 한 1조 가까이 샀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였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환율 베이스로 보고 들어올 때는 한 10% 정도 밴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미국계 자금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화가 지금 수준에서 더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생각할 때는 아래쪽으로 더 많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매수가 시작이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강달러로 가는 게 우리한테 나쁘지는 않아요. 맞아요. 해외여행 가기가 힘들어지지. 근데 해외여행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쓸 돈을 소주 먹겠지. 소주 회사를 계속 사야 되나? 아니 말씀 점잖게 하다가 막판에 뒤로 이상한 데로 가는데 유머에 대해서 유머. 욕심이 좀 있어. 아 이제 좀 그거 쫓아오려고 그러네. 그거 또 더 쫓아다녀야 된다. 근데 이렇게 오셔야 되겠죠. 아주 좋은 지적했어요. 아주 핵심적인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우리 보통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전 늘 그런 말씀 저도 방송에서 간혹 하는데 너무 하나하나 변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맞아요. 너무 따지기보다는 늘 그렇지만 특히 연말 연초 저희 방송 안에 투자의 기본이지만 큰 틀에서 생각해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보면 연말이 연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맨날 되지 않는 특집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블룸버그 TV에서 요즘 매일 특집을 해요. 그래갖고 엄청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들한테 한마디 듣는 것들이에요.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스튜디오 나오는데요. 어제 오늘 새로 나온 사람이 정말 말 한마디가 좀 주옥 같은 마크 모비스. 마크 모비스 하면 템플턴계의 뭐 템플턴 이머징 마켓 지금도 회장이고 이머징 마켓의 최고봉이라고 하시면 돼요. 1년에 365일 중에 300일 정도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됐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카라이칸 형님 또 나오셨어요. 근데 둘은 동갑이다. 78살 동갑이야. 네. 야작가 둘이서. 모르지 야작가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한 얘기인데 둘이 똑같은 얘기 이번에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를? 네. 이머징 마켓 오일 졸라 싸다. 어? 장기적으로 보면 턴어라운드 한다. 근데 난 나온다 이래야. 지금은 아니야. 영문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뭐 여러 가지 여기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약간 둘의 뉘앙스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를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 아 템플턴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서방 펀드들이 못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둘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 이런 시장이 계속돼서 미국의 강한 달러가 됐건 미국 중심가고 지금 현재 같은 시장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시장이 내년 시장 그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주식 매매하는 데는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약간 더 조심스러운 건 있겠지만 올해도 알게 보면 종목 얘기를 좀 할 텐데 우리가 할 텐데 이런 거죠. 컴투스가 10배 났죠. 네? 컴투스 10배 났죠. 근데 사람들 야 컴투스는 뭐야 그 모바일 게 몰라 씨발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어. 나만 해도 모바일 컴투스는 얘기는 했고 진행을 했지만 컴투스를 나는 추천을 안 해. 왜? 난 모르기 때문에. 난 안 하거든요. 눈 아파서 모바일 게임 있는 걸 안 해. 눈이 아파. 난 개인적으로 눈이 아파갖고 조금만 보면 아파갖고 그래서 내가 책을 안 보는 거잖아. 근데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책만 보면 눈이 아팠어. 아 진짜로. 나는 졸리더라고. 아 근데 난 졸려. 근데 나는 대신에 아무래퍼시플 얘기 아니야. 코티실라 얘기했잖아. 아무래퍼시플 2.5배 났거든. 코티실라도 졸라 올라가는 거 맞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내년에도 10배, 3배짜리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2배, 5배짜리 있을 거란 얘기야. 네? 그런 게 내가 보기엔 절대 어렵진 않아. 종목 찾는 게.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내가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 잘난 체일 수 있지만 저는 시장의 큰 트렌드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방향성이 있는데 난 방향성 있는 게 너무나 잘 보여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찾으면 시장은 내가 보면 확률은 더 떨어질 수 있어. 올해 대비. 왜냐면 이런 복잡한 얘기.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 이머징 마켓에 정말 한두 나라가 주요한 나라가 디폴트가 됐다. 문제 되면 제가 보기에 주가는 뭐 15% 20%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예. 근데 20% 떨어지면 예. 그러면 300%. 어떠한 주식도 예를 들어 컴투스의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떨어진다. 그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지만 그 고비를 지나가면 또 올라가는데 컴투스 같은 거가 제2의 컴투스가 나올 거고 제2의 그러니까 그 아무래퍼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주식이 2.5배 올라가는 시장인데 내년에도 아무래퍼시 빛같이 누구나 다 아는 주식이 대형주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온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시가총액 30위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찾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 딱 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 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아주 넘쳐나지 않겠지만 이게 결코 어렵지 않다. 어우, 지금 현대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새로 나왔거든요. 먼저야 또 깜짝 놀랐네. 왜요? 디자인 보고 왜요? 현대차 이제 될 것 같다. 디자인 아주 쌈박하게 잘 뽑았어요. 연비도 뭐 가라 연비겠지만 18.8km라고 나왔는데 18.2km. 아니 그 녹음할 게 조심해야 된다. 그 고발 당했잖아. 뭐 이 말은 누가 했다? 뻥 연비다 이런 건 누가 했어 지금? 뽕연비? 뽕연비라고 해서 가라연비라고 했지. 아, 그러니까 가라란 말을 표현을 누가 했어? 강강 대표. 이승원입니다. 이승원. 네. 왜요? 이번에 고발했죠 한 명이. 누가? 현대차가. 현대차가 왜? 현대차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장 자동차 명장 고발해서 그 연비 갖고 얘기하는데. 연비 같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저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뽕연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고발했잖아. 이승원이었습니다. 그래갖고 현대차 지금 불매운동. 이승원입니다. 네, 이승원이에요. 이승원입니다. 불매운동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걸 저장하고 있네. 저장하고 있어. 불매운동이 생기고 있는데. 아이고 됐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기본형 스마트형 모델이 2,870만 원이래. 그럼 이 정도면은 팔리지. 갑자기 급선회를? 야 이거는 갑자기 급선회네. 아니 왜냐하면 난 지금 이거 지금 보면서 뻥연비 감안해도 뻥연비 라표 두 번 썼네. 15, 14 정도라고 치면 탈만하거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번에 현대차가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왜냐면 LF 소나타 나오고 나서 지질이 궁상인데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1년 만에 바뀐 거야? 네. 이렇게 나눴으면 이거 안 먹었지. 현대차에 대한 겁니까? 아니 나 안 바꾸는데 엄마 거 엄마가 그랜저 살까 소나타 살까 막 심지어 그 뭐냐면 뭔가 우리가 차를 생각하면 아니 차종을 하나 정해놓고 바꾸잖아. 뭐 중형차면 중형차 소형차면 소형차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 스펙트럼이 무지하게 넓어. 아반떼부터 시작해서 그랬지. 아니 보니까 이성훈 대표는 나중에 국회 쪽은 어떻게 해봐야겠네. 왜요? 요즘 같은 세대 국산차에서 현대가족이네. 어떻게 한 사람이네. 아니 왜냐하면 노인네들은 이 그랜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왜요? 그랜저 하면은 어떤 그 로망이 있잖아. 그랜저에 대한 어. 이 옛날에 깍두기 그랜저 그 시절의 그 로망은 그 뭔가 어떤 상징이었잖아. 무슨 상징? 뭔 상징? 아, 뭐 그 깍두기 그랜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노인네들은 그런 게 있어. 노인네가 아니라 그냥 어머님이 그렇다고 표현을 하셔야지. 어머님이 그러시다 그래야지. 난 70대 이상. 난 내 세상에 주위에 70대 이상 분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된 적이 없다. 어. 그냥 나 어쨌든. BMW나 이런 거 좋다고 그러지 누가. 아, 물론 좋지. 그게 좋지. 현대차 안에서만 고른다는 사람 나 태어나서 요새 본 적이 없죠. 물론 좋지. 돈 있으면 BMW 사겠지. 아니 돈 있건 없건 간에. 아니 돈이 어떻게 칭찬해준대 이렇게 자기를 디스하는 그러니까 치고 나오는 또 우리 그 어쨌든 우리 하는데? 저 친구를 어, 고발 안 나게 하려고 어. 그러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아 나 현대차 갑자기 좋아 보여 그래서 아니 진작 얘기해보려고 네, 진작 아 어떤 주식 쪽을 좀 보고 있어 어떤 주식 아니 나 오늘 지금 딱 현대차 뉴스 보고서 현대차가 좋아 보여 갑자기 급 좋아 보여 아 참 농담이야 예. 다음 주 우리가 특집이다 특집 무슨 특집이야. 특집은 2015년 대. 아 이게 서버가 지금 먼저 서버를 찾아야지. 아, 서버 나중에 찾더라도 네. 녹음은 일단 다음 주에. 다음 주에서 1부, 2부로 해갖고 네. 녹음하자고. 네. 네. 네. 어떤 거 할 건데? 하나는 일반적 일상적인 거 하고 또 하나는 2015년 초에 내보낼 거. 그러니까 아, 2014년 말에. 왜냐면 다음 주 형님이 출장 가거든. 캐나다? 캐나다로 출장. 캐나다랑 또 미국 같이 출장 가. 아. 네. 네. 네. 그리고 또 공항에 가서 또 면세 좀 더 어깨 또 딱 시찰 한번 해주시고 그 전에 호텔 신라 또 한번 들러주시고 이제 코스가 있어요 또 저희 그럴 때가 가면 또 헛것을 보고 오는 게 아니야 내년에 LA 가서 또 점심 한번 먹고 유럽 프랑스에서 디젤 차를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 디젤 차요 규제해야죠. 네. 아 그건 뭐냐면요 그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상당히 또 가격 쓴 거죠. 뉴스에다 나왔잖아요. 어? 저 그 보고서 봤는데 아 그게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 지금 그 클린에어 해갖고 맞춘 거 있어 고단위에 가는 거 있는데 빨리 거르다 바꾸라는 거야. 네. 그리고 늘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이 너무 싸다. 경이 너무 싸다. 왜냐하면 그게 다 누구냐면 휴밸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경이 너무 싸. 아 휴밸류 엔진이나 이런 쪽 가동에 있는 사람들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논리죠. 그게 디젤을 완전히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그 클린 에어 액트에서 레벨이 있어요. 걔네가 그 디젤의 고순도 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비싸지죠 차값이. 그래서 그걸 빨리 해라. 예, 그리고 기존 차를 빨리 없애든지 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예. 그래서 다음 주는 특집으로 그거 한 번은 바로 올리고 한 번은 그 다음 거는 이제 연말에 올려갖고 대특집이고요. 연말 대특집에는 각자 이렇게 하죠. 각자 보는 테마랑 큰 테마, 큰 흐름. 테마랑 그러니까 섹터라 그러죠. 섹터하고 거기에 관념들도 그런 거 해서 한번 하는 것도 특집으로. 특집 좋아. 특집 좋아. 특집 가고 그다음에 공부 많이 하더니 정신을 놓고 오나 봐. 정신줄 놨어. 정신줄 놨어. 그리고 나는 그 오늘 보니까 뭘 또 하려고 그래. 아, 날로 그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네. 뭐요? 다음 카카오가 갑자기 급 좋아 보여. 왜? 보고서 보고. 왜? 오늘 이 친구가 약간 오버타임이네. 네. 현대차를 먼저 하더니 다 깎고 이 친구가 내려면 따먹는 거거든. 내가 오늘 얘기할 줄 알고 준비하고 오니까 따먹는 거야 이게 지금. 왜냐하면 다음 카카오가 좋아 보이는 이유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 내가. 왜냐하면은 블로거 파워 블로거들이 네. 그 카카오 스토리로 많이 옮겨간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두 명한테 들은 거야 두 명. 왜냐면 파워 블로거 두 명한테 들은 거야. 근데 이제 두 명이지. 예, 네. 두 명이지 맞지. 왜냐면은 그 진짜 그 파워 블로거들한테 들었는데 그쪽이 이제 많이 간다고 얘기를 올해 여름에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했어. 그 카카오 스토리 쪽으로 많이 간다. 근데 이 카카오 스토리에 광고를 붙이는데 광고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이 파워 블로그 블로그 광고가 되기 시작하면 모바일 쪽에서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카카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고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홈쇼핑 결제 얘기 무슨 얘기야? 아 카카오 스토리라고 카카오 스토리는 아는데 네. 그 블로거들이 그 카카오 스토리에 그림을 올리면 거기에 광고를 붙여서 그러니까 블로거들한테 돈을 준다고. 예, 강지영 선생은 네. 지하철을 잘 안 타는 녀석 그런 눈알을 잘 모르시는 거지. 거구나. 왜냐면 생활 반경이 다르셔서. 우리가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갖고 이제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PC에서 검색을 해서 카카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 검색해서 카카오 스토리로 들어가고 오히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제 카카오 스토리는 어딥니다라서 카카오 스토리로 모집을 하는 거야. 사람들을 오게끔. 근데 거기가 더 파워풀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글도 많이 안 써도 되고 사진 위주로 해서 올리고 그리고 사진이 그러니까 올리게 되면 알아서 정렬이 돼서 쫙 나오니까 한 번에 보기 화면에서 보기 편하게끔 올라온다라는 거라.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쪽으로 이 파워블로거들이 많이 간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이 반응이 더 좋다고 그쪽으로 가더라고. 근데 다음이 이제 그거를 캐치해서 여기다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잠깐 여기서 예.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예. 이제 이성훈 대표가 내 말을 좀 들어. 카카오 스토리의 장점은 뭐겠어요? 네. 카카오톡이라는 DB를 배경으로 가잖아요. 그럼 카카오 스토리 구독하기 누르죠. 나 친한 친구 카카오 누르잖아요. 새 글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푸시가 갑니다. 푸시. 푸시.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모바일 앱의 기본은 푸시에 가는 건데 네. 기존에도 이메일 가죠. 네. 다 애들이 스팸으로 처리해놓지만 이메일 가고 알리기 다 가죠. 잘 생각해보세요. 노트북에 있건 데스크탑에 있건 간에 화장실 갈 때 안 갖고 가죠. 지하철 탈 때 잘 안 갖고 가죠. 버스 탈 때 안 갖고 있죠. 물론 이메일로도 올 수는 있는데 이메일은 대부분 스팸으로 안 처리해놓잖아.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 돼요. 이거는 보면 새로운 스토리를 썼어. 근데 새로운 스토리 이 친구 하려는 게 이런 얘기죠. 내가 예쁜 옷을 하나 봤는데요. 이 예쁜 옷을 전라 쓰는 거야. 어떤 블로거 있다가 여성 블로거 있다가 썼어. 이 옷을 살려면 어느 쇼핑몰 가면 돼요. 링크를 걸어놓을 거야 애들이. 새로운 걸 했는데 얘가 이 친구가 정말 매력적인 여자고 이렇게 살림살이 하는 여자야. 그럼 그거 딱 나오는 거지. 바로 푸시가 가면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띠딩 하면서 주머니 올리니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노출이 잘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모바일 모드.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모바일 쇼핑 그 모바일 그 쇼핑 결제액이 작년도 1분기에 1조 원이었거든요. 네네. 내년도 3분기에 7조로 올라간답니다. 근데 내년도 3분기에 이 모바일 쇼핑 결제액이 PC 쇼핑 결제액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와이프가 아침에 여보 나 이거 사 애기 뭐 사줘 나 이거 뭐 사줘 하고 띠링하고 그 공유하기로 딱 보내놔. 그럼 나는 이제 출근하면서 그걸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나온 걸 자기가 이걸. 아 그게 왜냐면 집이야, 저 집은 가부장적이야. 아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결제를 하는데 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보게 되면은 대부분 결제를 다 모바일에서 했어. 이번에 뭐 크리스마스 애기들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와이프 뭐 옷 사준 거. 도시에서 대부분 결제 나도 딱 보면은 결제 금액의 대부분이 다 모바일이에요. 대부분이 모바일. PC로 결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 PC 결제를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지금 카카오톡에서 들어가고 있는 소셜 그 홈 그 쇼핑몰 카카오픽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알리바바하고 예. 텐페이가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전자상 거래는 예. 그 네. 모바일 그 전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네네. 카카오 내가 이제 이 플랫폼이 그러니까 뭐 텐페이가 됐건 뭐 알리바바가 됐건 알리바바도 알리바바를 깔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알리바바를 샀잖아. 알리바바 넌 내게 쓰레기를 줬어, 샹.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만큼 카카오톡은 이 강력한 플랫폼, 그러니까 해외에서 성공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 국내에서는 어쨌든 라인보다도 강하고 어떠한 그 플랫폼보다도 가장 강력한 게 지금 카카오톡이잖아요.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이 그 강력한 그 플랫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쇼핑몰과 모바일 쇼핑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각 그 어차피 뭐 템페이가 됐건 알리페이가 됐던 뭐 페이팔이 됐건 이건 결제 수단인 거지 이 쇼핑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쉽게 해서 거강꾼으로 그냥 쩐티기 하는 거지 사실 돈을 버는 거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건 쇼핑몰이잖아요. 그렇죠. 이 카카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일단 조건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뭐 여기서 뭐 카카오 페이나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오히려 이 쇼핑몰하고 그 다음에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 스토리에 광고 들어간다라는 거 이걸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된다 논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딱 꽂히더라고. 그래서 어 이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네. 이승훈 대표가 정말 대박 날 친구야. 네. 왜냐면 제가 제가 깔때기 하나 되면 네. 제가 다음 카카오를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네. 제가 슬쩍 한 달 전부터 슬쩍 다음 카카오 나는 원래 좋게 얘기했다. 아, 자기 좋게 얘기한 건 인정. 인정하는데 주가 또 많이 빠졌어. 네. 저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아, 근데 네. 나는 한 달 전부터 다음 카카오를 조금 시간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나는 그런 모바일 얘기 뭐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나는 딱 거기 하나 꽂히는 게 있죠. 저 친구가 말한 게 다 맞아. 그리고 오늘 KTV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거야. 그동안 48%가 고점에서 빠졌는데 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이제 말 얘기하는 이제 그 오버행 이슈 그것도 뭐 지나가나 네. 별거 아닐 거고 그런 건 수급이 문제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뭐 카카오스토리 얘기했는데 네. 하나가 더 들어가죠 여기 저는 네.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할 때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왜 그랬죠? 한 달 전에? 다음 카카오 같은 거 이제 관심 가져야 돼. M&A 이슈.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지금 M&A 대상이다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된다는 게 미국에서의 다수의 시각이에요. 그것도 미국의 다수의 시각에는 어폐가 있는데 큰 형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갖고 뜨는 게 스냅샷 같은 거.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5년 만에 다시 가입자 있는 거 쪽수 채용, 쪽수 갖고 계산하는 시대에 다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알지만 끝은 버블이야. 끝은 버블인 거 다 알아.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선봉에 알리바바랑 텐센트 형들이 붙어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페이스북이 붙어 있고 구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근데 보면 지금 페이스북 하나 남고요. 페이스 하나 남고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 이런 거 죽는 거예요, 지금요. 트위터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트위터가 5년인가 6년 먼저인데 트위터보다 인스타그램이 더 많아요. 그 쓰는 그 활동 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이게 딱 가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수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플랫폼을 일정 수 활성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이게 인수자가 누가 인수되고 안 인수가 상관없이 내년도에 이런 거에 대한 외국인들 관심이 부쩍 커질 수 있다. 끝은 알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15년 만에 다시 버블이 생길 거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뭐 네이버는 이미 그런 게 많이 해외에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음 같은 거가 오히려 붙으면 M&A에 대한 그 밸류가 붙으면 있잖아요. 그게 밸류라는 거가 사람들의 가치. 예를 들은 거죠. 이미 라인 많이 깔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이거는 저게 대주주 중에 하나잖아요. 텐센트 형님이. 맞죠? 네. 네. 그래서 텐텐트 봤을 이건 알리바바 봤을 때, 야 이거 뭐 지금 한국에 있는데, 야 이거 잘 만들어 놨으니, 그래 한번 갖고 가보자. 그래갖고 여기다 앞에만 카카오를 중마로 꺾고 우와 뭐 이렇게 쓰면 게임 끝나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런 뭐 실적이나 이런 건 다 얘기한 거고 얘네가 하는 거 저는 M&A 이런 다음 카카오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가 내년에 크게 M&A 밸류업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 나는 M&A M&A 이슈가 아니면은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사실 보고 싶지가 않은 게 지금 얘기를 막 하는 게 원래 다음 카카오 처음 상장할 때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분 다 거의 다 얘기가 나 그 아까 이제 네? 광고료 줘가지고 이제 그거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미 상장할 때 다 얘기를 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상장할 때 그거 얘기를 다 해서 그 밸류에이션 따져가지고 가격 들어온 게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왔는 그 공모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 안에서는 그거 다 포함시켜서 만든 가격 그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모멘텀이 없으면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붙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M&A가 만약에 붙는다면은 이건 또 얘기가 전 세계 달라질 수 전 세계 이런 회사들의 M&A 이런 회사들의 M&A가 붙는다. 저는 나는 솔직히 카카오에 대한 M&A 이슈는 별로 그렇게 매력도가 없어 보이고 라인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아, 라인도 왜냐면은 의미가 있죠. 라인도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뭐 카카오 가져가서 뭐 그 만들지 못하겠어요. 문제는 국내 플랫폼 가져가서 의미 없거든. 글로벌 플랫폼 만든다 못 만든다가 네. 아니라 그 사람을 또 모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러니까 M&A가 왜냐하면 카카오가 있지. 분명히 라인보다 먼저 영업을 시작했지만 해외 글로벌에서 라인보다 영업을 먼저 시작했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라인은 그걸 해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카카오 돈 더 주더라도 라인 사는 게 낫지 카카오는 그렇게 메리트가 별로 없어. 난 다음 카카오는 얘들이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이버는 팔 것 같지 않아. 아니, 나는 지분 교환 정도 나는 계속 말하지만 이게 누구한테 팔려 안 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주식들이 내년에 붑니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나오면서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화 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글로벌 투자가들은 이런 걸 좀 찾고 있어 이런 것들 뭐 딱 하면 가입자 몇 명 그래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이지만 옛날에 네. 그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딱. 옛날에 저 뭐야 그 옛날에 저 뭐야 하이텔 뭐 이런 거 하던 시절에 가입자 몇 명 이거 이런 그러니까 것처럼 15년 만에 M&A가 다시 버블이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래요 버블이란 표현까지 써요 다 알아 근데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보면 왓츠앱도 버블이었고 지금 스냅챗이라는 게 엄청 대버블이라는 거거든요 스냅챗이 다 거부하고 이제 뭐 요번에 야후가 돈 받는다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런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네, 강준영 의원은. 저요? 갑자기? 네, 네 관심 있고. 아, 관심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저는 요즘 뭐 실적 좋은데 저평가죠. 아까 대응주 중에서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 게 아마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뭐 LG 봅니다. LG. 실적 대비. LG 황후 말씀하시는 거예요? LG 전자, LG 이노텍. 여전히 걔네들은 저라면 계속해서 아무. 뭔가 전지장이 LG랑 가까웠어? 툭하면 LG 얘기해, 이 친구는. LG가 싸니까. LG가 싸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자꾸 묻혀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저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LG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사주나 이런 거 좀 어려울 거다. 얘들이 돈이 없긴 없나 봐.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스마트폰 얘네들 점유율 올라가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삼성전자 때문에 스마트폰 점유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카메라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1300만 화소 제대로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 이노텍밖에 없고 그럼 실적이 LG 이노텍이 물론 이거는 추정치입니다만은 2015년도는 LG 이노텍 상사 이래 최고 실적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이노텍 형이. 근데 이놈의 LG 이노텍이 주가가 어디가 있냐면 애가 많이 부끄러워하나? 젊은 때는 처박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주식은 저는 아까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뭐야? 또 내 말 따먹으려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짧게 보면은 힘들어요 주식은. 모든 투자는 길게 보고 흐름을 봐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내일 12시가 줄까 오늘 12시가 줄까 이래버리면 이게 사실 어렵거든 게임이. 근데 오늘 12시가 줄까 3개월 뒤에 12시가 줄까 이러면 되게 쉬워지죠. 그렇죠. 3개월 뒤가 무조건 덥죠. 지금 무조건 추운 거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식은 저평가된 종목 사고 안 파는 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LG노텍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실적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스마트폰 LG노텍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 지금 예전에 탑5 뭐 스마트폰 뭐 탑5 뭐 가전업체 탑5 이러면 LG전자 꼭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삼성 애플 화웨이 시아오미 레노버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LG전자가 아더스 항목으로 들어가 버렸어. 기타 등등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점유율 5%에 대한 쪽이 이제 관건이다. 이 얘기를 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율 5%를 회복하느냐. 근데 그거를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LG전자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출하량이 주는 건 아닌데 다른 애들이 더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기회가 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할 예전에는 뭐 그 탑5 안 좀 들어줘야 그 예전에 그 모토로라가 침몰하고 LG전자가 확 치고 올라왔을 때 그때 LG전자 주가가 장난 아니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들어줘야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안 들고 있음에도 사부작 지금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 계속 좋아지는 거는 사상 최대 실적 내는 거는 뉴스 뜨거든요. 형님이 정의를 해줬어.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 성장형 주식을 좋아하는지. 키가 작기 때문에 자꾸 성장하고 싶은 내적 욕망에 의해서 자꾸 성장형 주식을 하는 거래. 그러니까 당신처럼 이렇게 등치가 커야 안정적인 매력 투자를 할 수 있다. 내가 키가 작아서 성장형 투자를 하는 거래. 씨발 이런 거였어. 성장주를 발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키 크고 싶은 욕망이 성장주에 대한 욕망, 성장하고 싶은 욕망으로 드러나는 거지. 앞으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성장형 주식을, 등치가 80kg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같이 주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키는 작은데 뚱뚱하면 어떻게 해? 80kg 넘으면. 아, 그러면 어렵다. 그건 어렵다. 주식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살 빼든지. 채권이면 채권으로 해야지. 아,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정크로 가는 거지, 정크 채권 이런 걸로. 아, 근데 LG노텍 거 좋죠. LG노텍 좋은데. 네. 좋죠. 근데, 좋아요. 근데 좋은데, 저는 이렇게 크게 관심 있는 건 아닌데, 기본 LG그룹에서는 LG 디스플레이랑 LG노텍 좋아합니다. 할만하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측한 게, 대 예측한 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 플래그십 모델은 기본형은 이제 고해상도 전면 카메라 얘기 나오잖아요, 이 대표. 그래서 보면 이제 삼성이나 LG도 이제 기껏해야 800만 와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제가 4월달이가 안 했잖아요. 네. 항상 4월달에 제가 컴투스 했었어요. 컴투스가 4월 달에 어떤 형태였냐면 네. 물론 이제 영업 이익까지 좀 주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네. 순이익단은 지금은 굉장히 추정치가 이제 실적이 높아졌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2014년 실적이 2013년 정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올해 4월 달이. 근데 주가는 엉망으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컴투스를 했는 거거든.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네, 항상 저평가된 종목들 안에서 기회가 오는 건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종목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종목을 들고 버티는 게 그게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렵지 근데. 왜요? 정말 버티는 거 어려워. 들고 아무 생각 안 해야 됩니다. 버티고 도망갈 뻔 해야 되는데 어렵지. 네. 그래서 그 LG노트까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은 종목을 별로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 안 했는데 예고는 해드릴 수 있어요. 예고. 예고? 네, 예고. 다음 주에 예고. 다음 주 또 들어야 되네. 아 왜냐면 그 저는 큰 흐름을 변화를 보자 말씀드렸고요. 보는데 내년에도 저는 내년에도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약간 중국이 변한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올해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 2학년 하면 생각나는 게 올해는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아모레퍼시픽 내년도 간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스토리가 달라진다. 뭐냐면 여태까지 제가 아모레퍼시픽 얘기할 땐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면세점 가봤더니 이 얘기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가 중국에 가보세요. 화장은 안 합니다. 에? 화장품 소비가 우리나라의 16분의 1밖에 안 한다. 16분의 1밖에 안 한다 그랬는데 똑같은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해도 전 내년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니스프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에 연 100개가 생기고 한 달에 10개씩 했는데 하나 생길 때마다 1억씩 매출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다. 중국 현지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 쇼핑하는 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기본은 중국이 30년 동안의 고도 성장을 마무리하고 중성장 이번에 이제 경제공작을 했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가 이제 우리 또 중국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리면 신창타이. 발음이 괜찮습니까? 신창타이. 신창타이. 신창타이를 그 신창타이를 한번 중국어 원어 발음으로 해주세요. 새로운 신자에다가 보통 상념할 때 상자에다 태도 할 때 태. 네. 생태계 할 때 태. 신창타이. 신창타이. 신창타이. 네, 여기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거 이 발음이죠. 이게 맞나요? 새로운 신에다가 항상 상자에다가 태자. 발음 기호를 찾을 수 있어야죠, 우리 또. 어씨, 발음 기호를 찾을. 이거 중국 전문가 후로꾸 드러나네. 신창타이. 이거 얼굴이 빨개지고 계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4년 5월. 네, 장담하는데 이거 들으신 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신창타이가 이 친구 주제 들어갑니다. 그 2015년 2014년 5월인데 사실 핑코의 빌 그 엘 에리언이 얘기했던 뉴 노멀하고 같은 단어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핑코 같은 경우는 이제 뉴 노멀을 버리고 뉴 뉴트럴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했는데 이제 그걸 받아서 시진핑이 아니 발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창타이라는 발음 어떻게 해요? 타이를 모르겠다. 아, 그거 찾아보면 나오잖아. 발음 맞아. 신창은 이게 맞아. 인터넷 신드죠. 인터넷 신드. 그래서 신창타인데 신창타이가 중국에 얘기하는 거고 그게 올 초에 나왔던 중국몽, 중국의 꿈에 후속에 요즘에 뜨는 단어다 이게 신창타이. 이게 이번에 보면 경제공작회의 하면서 5대 원칙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자세한 건 안 나죠. 5대 큰 그림을 발표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거가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다. 중국에 이해하실 때. 그래서 중국의 내부적인 움직임 거기에 이제 큰 흐름의 신창타이 발음 못하지만 신창타이가 크게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막히게 제 방송 들을 때마다 들을 거예요. 신창타이. 그래서 그런 그 개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소비 그리고 중국의 균형 발전인 게 다 여기 포함되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신조타이 어떻게요? 신조타이 신조타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넘어가. 하여튼 신조타이가 될 거야. 아 일본어로 그러니까. 읽었잖아. 중국어로 아니야,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아, 빠져갖고 지금. 일본어로 읽었네. 내 중국어로 다시 읽을게. 줄루어 말고 중국어. 신창타이. 신창타이. 근데 이게 중요해. 이게 신창타이. 신창타이. 맞네. 다시 한 번 발음. 신창타이. 신창타이. 아 타이가 세게 발음해야 돼 그걸. 근데 이게 이제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하면서도 중국의 큰 변혁의 하나름이에요. 고소성장이나 중성장이고 중성장이면서 균형 발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뭐 불만이라는 것보다 주식 투자는 도움이 안 되는데요. 좀이 안 되는데 왜? 새로운 정상이야? 가만있어 봐봐. 그래서 이게 심각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신창타의 개념으로 봐서 주식장을 새롭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해서 아모레퍼스픽이 여기에서 이제 면세점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건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야.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새로운 얘기로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근데 중국이란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한쪽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SOC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SOC 하면 아 진짜 어디다 또 돈질하래 이건 무슨 그 관피아가 나타나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은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째 뉴스는 지금 그 십상신가 뭔가 이상한 애들 나오고 또 하나 최근 일주일 전에는 대한항공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큰 중요한 거 하나가 중국이 또 SOC를 안 하는 나라가 아니야. SOC원에 우리나라 미국 돈으로 32억 달러짜리 32억 달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320억 달러 SOC 투자를 발표했어요. 알아요? 모르잖아. 중국이 네, 모르고 있잖아. 몰라요. 대한민국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31조 정도 나와. 31조 정도 되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야? 우리나라 예산 10분의 1이죠. 아, 우리나라가 한 300조 정도 400, 500조 가까이 되니까. 네. 근데 그중에 하나 이번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니지 그게 조족지혈이지 한쪽을 얘기해 한쪽을 한쪽 살짝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각종 도로라든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공항 항만 이런 각도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그게 여기 나오는데 이게 동부보다는 중소부쪽 막 가는 거야. 이게 다 이런 신창타이 흐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그 옥동 관심이 신창타이. 네, 물론 IT 쪽에도 또 어떻게 다 관심 있는 게 있지만은 그런 쪽으로 저도 스타디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청 애청자분들도 그래서 LG 이노텍을 봐야 되겠네. 뭐 LG 이노텍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쪽에서 후광통 주식 됐건 간에 그런 쪽에서 자셔야 되겠다. 중국의 소비가 중국 안에서도 이제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은데 그 성장률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성장률 떨어지는 하더라도 하우스홀드 그 소비 있잖아요. 그 가구에서 쓰는 소비는 건전하게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구성 소비자라든가 일상 소비자 이런 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지금 중국이 성장률이 7%다, 6%다 그거 따질 때는 지금 이미 지나갔어요. 따질 때 아니지 그런 거. 전 세계 2위 GDP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 그 세계 2위 생산 그 세계 2위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한테 10%씩 성장하라 그러면 진짜 조만간에 미국 따라잡죠. 그래 돼버리면 그건 성장률 가지고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요거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보고 있는데 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중국이 LTE 그 우리 그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이 급성장을 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말이 많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오포, 비보 이 두 가지 회사가 오포. 오포하고 비보가 요즘 장난 아니게 달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순위 자체도 LTE 쪽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 부분이 2분기까지 삼성 1등, 애플 2등, LG 3등, 그 다음에 소니, 노키아가 4등 이렇게 일단은 했었는데 소니하고 얘네들이 지금 밀려났대요. 밀려나고 지금 오퍼하고 비보가 지금 거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매 분기마다 LTE 폰이 그러니까 하이엔드 폰이죠. 여기 지금 140%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이 LTE 폰 그러니까 하이엔드 그 스마트폰 판매가 미국을 제쳤다네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올랐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는 거하고 비슷하게 미국 그 중국 내에서의 고소비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 그래도 역시 그 내년에 네. 미국 아 중국 안에 하이엔드 제품 LTE 폰 네. 그쪽에 이제 좀 관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LTE 폰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잖아요. 네.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네. 어 그거 못 만드나 뭐 그걸 만들 수가 없다네. PCB부터 시작을 해서 안에 들어간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케이지 바텔 마그네슘 메탈, 뭐, 메탈 케이스 뭐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부분 대부분 한국 업체들이 빠트로나고 인터플렉스가 하니까 플렉스가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제가 LG 그러는데 요번에 그 원래 이제 스마트폰 판매보다도 스마트폰 판매 안에서 LTE폰 판매 비중이 보행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지금 보니까 애플이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에서 69%가 LTE 판매, 삼성은 23%랍니다. 그런데 LG전자는 LG전자는 41%입니다. 여전히 LG전자는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괜찮은 모습이지만 괜찮다고 우기고 있는. 네. 아 솔직히 우기는 거지 뭐. 뭘 우겨요 이게. 아, 난 그게 궁금하네. 왜냐면은 PCB를 왜 걔네가 못 만들? FPCB거든요. 연성 PCB 쪽을 걔네들이 못 하나 보네. 그 신기하네. 저는 아니, 연성 PCB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카메라하고 일체형으로 된 스마트폰 아, 그게 아마 그 연승 PCB면서 뭐 고다층 PCB가 기능 자체가 좀 많이 어렵대요. 아 제가 아 이거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다음 주도 말씀드리죠. 여기서 그게 만약에 진짜면 대박인 거야. 그거 진짜 진짜면 여기서도 뭐 오늘 보고서 나왔더라고 인터플렉스 못 간다고 그 조가라 그래 그거지 완전히. 어, 공대니까 알아봐 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어, 미대 나오니까 죽어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성장 끝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지속성장 가능한 건 자기네 먹거리 이런 게 있는데 IT 여전히 들어가고요. 거기서도 중국도 사무랩도 들어가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또 하나의 목표가 알겠으면 또 목표가 빠른 속도로 글로벌 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너무 앞서가 이게 시진핑을 앞서서 6개월 전부터 내가 중국 매장가는 거 아니 내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 왜 낑겨들어 나? 뭐가 중요하냐면 중국이 고성장을 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성장이 안 된다라는 것은 전체로 똥치니까 고성장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는 여전히 저성장하는 데가 있고 고성장하는 아, 그렇죠. 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그래서 봐 알리바바 물 찼어 아니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 이 사람 중요한 얘기 해주는 게 얘기 안 해준다 그래서 내년에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 중국이 엄청나게 큰 손으로 들어가서는 거예요 어디? 제가 말했죠 M&A 큰 손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왜? 그러면서 제일 먼저 1차가 어디로 가? 보여줬잖아요. 콘텐츠 쪽으로 지금 오고 있지. 콘텐츠 앞서서 기술 격차가 큰 게 뭐야? IT 쪽으로 가는 IT 쪽이죠. IT 쪽의 기술 격차 큰 사업체가 M&A 1순위. 그리고 중국에서의 M&A 규모가 미국을 앞서는 첫 해가 된 게 내년이야.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그런 얘기면 지금 강진혁 대표 얘기대로 그 파트론 이런 애들을 인수해버릴 수 있겠네. 아니 파트론이 됐건 뭐가 됐건 난 특정 기업 모르는데 그게 기술이 좋은 회사다. 중국이 없다. 그러면 중국의 돈을 잃으면 사라는 거야. 그렇죠. 중국 사람들, 중국의 고위층 높은 사람 시진핑 이런 사람 놀리는 빨리 사 임마 그거야 지금. 그리고 딱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 시가총이 얼마니? 그러니까 이건 딴 약간 딴 얘긴데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넘겨주려는 거야. 근데 아이 뭐 지랄들해. 언론에서 뭐라 그러고 뭐 노조에서 뭐 반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침 또 아들은. 관심이 없어.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이가 있다 이거 싸이. 아버지 세랑 저희 달라요. 저는 음악을 할래요. 또 딸애가 있어. 딸애가 있는데 아 저 싸이 형도 안 하는데 왜 저는 왜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아야 돼? 저도 딴 거 할래요 아버지. 뭐 이럴 수가 있잖아. 머리 아파. 한국 사람 머리 아파. 이 짜증나. 근데 중국 사람이 왔어. 사고 싶었는데 우리 예전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이 어르신 같이 야 한국 기업은 한국한테 넘겨야 돼. 아버지야. 근데 지금은 제 나이만 됐다 해봐요. 저같이 적어도 서른 살이지만 제가 먼저 사업을 하지도 않지 한다 그러는데 아들한테 관심도 없고 넌 줄 마음도 없거든 뭐든지. 근데 뭐 머리도 아파. 근데 이따가 나는 애국심을 예전 같지도 않아.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특징이야. 그리고 돈 주면 가는 거잖아. 까놓고 말해서. 우리 사람도 자꾸 외국 가라 하잖아. 가는 건데 거기다 있다가 너 시가총이 얼마니? 시가총이 1조인데 예를 들어서 대주 지분 얼마? 대주는 1000억인데 30% 가지고 갈 수 있어. 대주 1000억인데 경영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아 이 1000억인데 1500이면 발가 하고 눈치 주고 있는데 큰 형이 있다가 아 두 배 쳐줄게 새끼야. 세 배 쳐줄게. 그래서 경영 네가 계속 해봐. 안 팔겠어? 팔지. 그게 중국에 눌려 지금이야. M&A를 통한 글로벌을 합자는 게 빨리빨리 가자는 걸로 M&A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버블이 나오는 것이 IT 쪽 버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조사했어요. 제일 먼저 된다는 것이 IT, 기술 있는 IT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응? 일본 그런 데 기업들 관심 있는 거죠. 일본 기업들이면 많이 당하겠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요. 전 지금 요새 올라가는 것 중에 아까 처음 들었어요. 뭐 PCB를, FPC를 만든다 안 만든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기업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사업을 하지 않지만 일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죠. 이게 15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분명히 아니에요. 15년 말에 IT 업계 버블이에요. 네, 아, 제가 오해가 생길까 봐 단순히 FPCB는 만들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좀 얇아지고 있고 고기는 공기능화가 되다 보니까 PCB도 여러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카메라 모듈 할 때 이 대표 얘기했잖아요. 비싼 거든 1300만 원 선은 LG 거 하도록 하고 그 좀 200만 원 선은 딴 데 거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뭐 전문가들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특집으로 해갖고 1부 2부로 해서 한 편은 먼저 나가고 다음 편은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